분명히 막 사실이라는 거 같아. 로고 같은 거 챙기는데 막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내가 기억도 안 나. 오 씨. 이쁘게. 우! 빨리 돼 우리. 얘기야. 기넥 수시. 야, 얘 내 옆이야? 솔직할게, yeah. 조금 당황했어, yeah.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나한테. Yeah. 지금 어쩔 줄은 몰라. 나 원래 반대 입장이야. Yeah. 나를 만나려고 닫아줄 수 있는데. 근데 네가 나타나서 멘붕 상태야. 내 자존심 갖다 버리고 와. I don't care. 널 갖고 싶어, baby.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친구들이 바보라고 해도 I don't care. 갖고 싶어 baby. Solo 일화래. 나도 얼마 전에 single 됐으니까 너를 너무 원해. 제발 Solo 일화래. 내가 바쁘더라도 네가 원한다면 바로 해드릴게. 제발 Solo 일화래. We all a tie, girl. 걱정하지 마, 따라와. 우리 보여줄게, my girl. 콩깍지는 아닌 것 같아. 이름도 모르지만, baby, 사랑해. 내 뜻 난 you, I just wanna know your name. 첫 번째는 아니여도 마지막이 내 좀 baby. 나도 얼마 전에 친구 됐어.